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9일 남조선의 경기도 군포시에 과거 일제가 저지른 특대용 반일연적 죄악인 성노예 범죄를 고발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남조선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세워진 때로부터 이번까지 30번째라고 합니다.